이 시간에는 너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너 피도로라 트드의 깃발.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기쁨 싣고 달리는 말발구. 꿈에도 못 잊을 산초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유격대 말팔이 달리네. 천리 전술로 자랑 떨친 말파리 맨 놈의 포대를 박살낸 승리 안고 엉트는 대지런 노래도 높이 아 달리오가네 아해 웃어가자 말파리야 백두산의 미령으로 군마들도 장단을 맞추 힘차게 달리오가네 산로무 구름 넘어 말파리 달리네 장군님의 전복 따라 위운 떨친 말파리 졸리풍 가득 씻고 기쁨도 가득 씻고 달리는 앞길에 님도 만류 아 설레인다네 아네 웃어가자 말파리야 백두산의 미령으로 환기운 맞을 천우들 청든 그 모습 눈앞에 강산이 아울리오가네 아기 웃어가자 말파리야 장군님의 부름 따라 삼천리 강산이 광복의 새봄 우리는 펼쳐가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